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병사들은 노래하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지성 작사 오마진 작곡인 노래는 주체 89 2000년에 창작한 작품입니다. 가요는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길에 바치는 촛만 노고를 돕는 락으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사랑의 세계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노래한 명곡 중의 하나입니다. 노래에서는 시련에 찬 손군 흉령정도의 갈피마다에 전설 같은 사랑의 역사를 수놓으시며 존군을 하나의 동지로 묶어세우시고 우리 민군대를 무적의 대열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대열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에 가슴 적시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친오보이로 모신 끝없는 긍지와 행복을 심장으로 노래하며 군무생활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빛내어가고 있는 우리 민군 군인들의 감정세계를 감동 깊이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가요 병사들은 노래하네는 전선길에 새겨진 전설 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생동한 생활적 화폭으로 진실하게 펼쳐보이면서 친근하고 자애로운 오보이를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그 품속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 병사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서리 높이 구가하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 무력의 백승의 기상과 무적의 힘의 원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밝히고 있습니다. 동쪽 단순 이 부분 형식으로 씌워진 노래의 손율은 밝고 낭만적인 가사의 내용을 정서적으로 안받침하며 노래의 따뜻한 정서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노래는 한없는 사랑을 지니시고 끊임없이 인민군 부대들을 찾고 찾으시어 손군으로 전업 높은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을 빛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노고를 길이 전하며 우리 장군님과 사상도 용도도 풍모도 그대로이신 경려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지켜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될 우리 민군 군인들의 불타는 맹세의 노래로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